어디에 있나요? 보이지 않나요? 그대를 찾아요. 내 맘이 기억한 춤을 버릴 수 없어서 어느새 붙잡아서 곁에 두고만 있죠. 제자리인걸요. 여전히 그대죠. 시간에 기대어 지켜냈죠. 그렇게 내게 머물러주기를 깨지 않길 바래요. 매일 밤 기도하죠. 언제나 그래요. 한마디 여전히 그대 나서 내 맘은 그댈 사랑한다고 떨리던 손끝엔 아직 그대 온기가 남아서 나만 간직한 못 잊을 이야기 내게서 하얗게 사라질까. 그대 따뜻한 손길을 기억해 내게 전해준 거죠. 정말 고마운 했던 말 떨리던 손끝에